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. 너 없는 하늘에 잠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. 초라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대.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색조차 알 수 없던 나,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.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해.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,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.